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3일 화요일 추석 명절 연휴 시작 전날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상균입니다. 출발 고향 앞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벌써 전국의 고속도로는 귀성 차량들로 꽉꽉 막히고 있다고 하지요. 어제 밤에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 한켠에는 좀 불안함이 있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또 친지와 친구들이 있는 이 고향에서 행복한 시간 보낼 생각을 하니까 설렘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지요. 또 더 기분이 좋으면 소리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즐거움과 기대, 설렘과 행복이요,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고향에 가게 하심도 감사, 지금까지 지켜주심도 감사하고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심도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콧노래를 또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음도 감사하지요. 이런 노래가 찬양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화요일. 매주 화요일은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고향으로 가는 길, 또 고향 갈 준비를 하는 이 시간. 고향으로 여러분의 몸만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꼭 풍성히 가지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화요일,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한스 밴드가 부릅니다. 그 사랑의 숨결. 가장 귀한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벌써부터 들떠 계십니까? 저도 사실 들떠 있습니다. 뭐 저는 내일 14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특집 생방송이 있어서 여러분과 내일 연휴 첫날이지만 함께하겠지만요. 저도 그래도 잠시 시간을 내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께 또 조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 이렇게 넉넉한 마음일 수도 있고 조금은 거려지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명절 가운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사랑을, 또 은혜를, 기쁨을, 행복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에 부모님들이 선물, 친지들과 함께 나눌 풍성한 것들 갖고 가실 텐데 하나님의 사랑, 또 복음을 갖고 가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그래서요, 특별히 극동방송에서는요,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14시간 동안 추석에도 복음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추석특집 고향 가는 길 특별 생방송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코너를 통해서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향 가는 길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인도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화요일입니다. 행저질라 라이브 워십. 오늘은 찬양사역자 김정선 사모님과 함께 잠시 후에 만날 테니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이 자리에서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준비해서 부르지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찬양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 예배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남겨주시고 오늘 행저질라 라이브워십 함께하면서 받은 은혜도 꼭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저질라 추석 특집이 있죠. 예, 목요일 15일 목요일에는요 추석 명절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도 있을 거고 또 부모님이 계실 거고 친지분들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 병상이 계신 분들, 군대 가 있는 자녀, 유학 가 있는 자녀, 또 누구는 일하느라 근무하느라 명절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분에게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생각나시면 내일이나 모레 보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전하고 싶은 또 들려주고 싶은 찬양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남겨주시고 카톡 무료 문자로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금요일에는 우리 가족과 친지 가운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눴지만 복음을 꼭 전해야만 하는 그 사람이 있죠. 이번 명절에는 조금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보자고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 그분을 향한 복음 편지를 여러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요일에 나눌 거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으로 또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찬양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찬양 준비했습니다. 김정선 사모님의 주는 나를 지키는 자 함께 하시고요. 광고 후에 행저질라 라이브 워십 오늘 빨리 시작할게요. 주는 사랑

이분들도 지금 빨리 끝나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오늘 섬겨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분이 되게 찔리신가 봐요. 자, 오늘 귀한 찬양을 함께 해주신 또 우리 싱어 세 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온 박사랑 자매님 함께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찬미 자매님 그리고 강성은 자매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행전진라 가족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 자매님 건강 많이 회복이 되셨나요? 네, 많이 회복됐습니다. 네, 앞으로는 아프지 마십시오. 네. 네. 자,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또 인도해주실 찬양사역자 김정선 사모님 모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선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뵙습니다. 그렇죠? 네, 봄에 뵙고 네. 가을에 뵙고 저는 봄 가을에만 오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 평안하셨어요? 네, 아주 잘 지내고 또 선교 다녀오고 했습니다. 네, 여전히 많이 좀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조금 뭐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명절이 코앞이잖아요.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네. 사모님은 뭐 명절에 어디 좀 이동을 하세요? 저는 이번에 전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이외에는 네. 이동하지 않고 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네. 저희 집에 고3이 살고 계시거든요. 아, 네. 가장 섬기고. 네. 고3 또 우리 자녀는 네. 명절날 되게 힘들 텐데. 아,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늘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네. 하나님, 다 같은 고3이지만 예수 믿는 고3은 다른 아이들과 달라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고3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 아들도 평강 누리면서 행복한 고3 되게 하세요 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사모님도 이제 뭐 자녀 때문에 고향이나 또 친지들 네. 못 만나시는데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구는 일해야 되고 그럼요. 또 고3 수험생도 있을 거고 네. 우리 또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못 가고 네. 공부 하느라고 못 가고 군에 가 있는 자녀가 또 생각나는 부모님도 있을 거고 네네. 이런 분들 뭐 이 시간에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사연들 저희가 네.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네, 자, 샵 1069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또 인도하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를 가시든지 또 못 가시든지 그 자리에서요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심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그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빠 아버지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 부르면서. 아멘.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그때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네. 끝나고 나면 다시 마음이 어둡잖아요. 우리 찬양하고 나면 정말 내가 영원히 살아나는 걸 아멘. 주님께서 힘주시는 걸 여러분 또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예, 참 바쁜 시간이에요. 네네. 그리고 서둘러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렇죠.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으로 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도 있고 평안도 있고 네. 감사함도 있고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함께 하시는 이 시간 행주질라 라이브워십 생방송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김정선 사모님의 인도로 또 행주질라 라이브워십 함께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사모님 환영해 주셨고 은혜의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5639님 운전 중에 방송을 통해 사모님 음성 듣게 되네요. 주는 날을 지키는 자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까 들었죠? 조금 늦게 방송을 네, 들으셨나 봅니다. 네. 늦게 들으셨네요. 네.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5016 성도님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사모님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다섯 식구 인천에서 청주로 이동 중입니다. 저도 인천 살아요. 아, 네. 세 살배기 쌍둥인 남매들이 오래 앉아있기 어려워하네요. 무사히 고향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보내셨는데 쌍둥이 남매들 데리고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것이 또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여러 행복임을 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아마 오늘 낮부터 네. 그 교통체증 시작이 됐습니다. 괴사행렬이 그래서 많이 밀릴 거예요. 하지만 저희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가다가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끊길 텐데 그러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극동방송 들으시면 좋겠고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럼요. 어, 네. 전국 어디든 또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네. 극동방송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고향 가서 못 들어요 하지 마시고 네. 데이터는 무료가 아니겠죠? 아니지만 네 와이파이 되는 지역에서 여러분 네. 꼭 들어주세요. 자,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이게 조금 높습니다만 네, 신청해 예. 주신 찬송이 야곱의 축복이네요. 네. 네, 신청해 주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불러야죠. 그렇습니다. 네, 야곱의 축복. 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정내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462인이 문자 주셨어요. 네. 네. 방송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맞아요. 네. 네. 우리 가정은 아들이 다 군생활 마치고 가정을 이루어서 예쁜 며느리 아름이랑 미림이랑 큰 댁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하신 가정이네요. 매일매일 즐거운 명절 되세요. 이렇게 문자 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 사랑하는 며느리들과 네. 아들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네. 네, 정말 은혜로운 모습일 텐데요. 그 주님의 사랑 또 많이 전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6577님이 긴 사연을 주셨는데 신청 네. 찬양과 함께 있습니다. 예, 소개해 네. 주실까요? 음식 준비하면서 행저질라 듣고 있습니다. 음식 준비하시면서 듣는 분 사실 많지 않은데 네. 역시 믿음의 우리 또 5677번이신 것 같습니다. 찬양의 은혜 받으며 기쁘면 기쁜 대로 은혜로우면 은혜의 눈물 양념으로 좀 짜지면 어떨까 명절 음식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늘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대접할 수 있는 여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형님 식구들이 오시는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신청 찬양은 며칠 전 소천하신 기도의 어머니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네요. 네, 교회 권사님께서 네. 애창하시던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신청해 주셨는데 네. 아마 지금 하나님 곁에서 네. 기쁜 모습으로 아까 어떤 분도 문자 주셨는데 네. 추석 때 아버지 생신이셨는데 가게 한켠에서 그 바쁜 그 명절 때라서 한켠에서 식사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문자를 주시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천국에 또 소망을 둔 우리 또 그리고 신청하신 곡 4주를 가까이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간 우리가 됐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7779 성도님은 추석 명절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셔서 아멘. 하셨어요. 분명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네. 있을 거예요. 사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입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꼭 여러분 기도하시고 네. 하나님이 주관하시길 아멘. 이끄시는 대로 네, 하시길 네. 그렇게 하시길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시대 근처 전도 사역지입니다. 기쁘게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찬양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어떤 분이 네. 이 곡을 신청을 하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 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네. 여전히 그 찬양은 또 능력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혹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오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명절에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후렴문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모님.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광고 듣고 네. 사모님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열공하는 조카에게 엄지척. 우리 이쁜 새아가도 엄지척. 센스 있는 장모님께 엄지척. 올 추석엔 어떤 말보다 엄지척 해주세요. 응원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세상은 달라졌어. 뱅킹 거래 상품 가입 자산 관리 I want bank로 전부 다 해. Let's go. I want Iron Bank. I want a one bank. I want Iron Bank. I want. Yeah. IBK 인터넷 금융 생활의 시작. I want bank.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취업 준비는 잘 되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아기는 언제 낳을 거니? 올 추석엔 묻지 말고 엄지척 해주세요. 응원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아기는 언제 낳을 거니? 올 추석엔 묻지 말고 엄지척 해주세요. 응원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고맙습니다. 피자헛 프리미엄 피자 1억판 판매 돌파 기념 조건 없는 감사 세일. 모든 프리미엄 피자를 방문 포장 40%, 배달 레스토랑 30% 할인. 더 맛있어진 프리미엄 피자를 부담없이 즐기세요. 9월까지 한 달 더. 1588-5588 피자헛.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찬양사역자 김정선 사모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모님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명절 앞이라서 많이 또 분주하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은혜의 시간이 또 되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니까 저도 살아나잖아요. 네. 분주해도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명절 덕담과 또 은혜의 한마디 좀 사모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 네. 어느 때는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가정이나 또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가정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늘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 평강을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심겨져 있는 그곳에 새로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님 저희 힘겨줄날 네. 또 모실 거예요. 봄에 너무... 불러주실 거죠? 이번에 좀 더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불러주세요. 자, 오늘도 정말 함께해서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건강하시고 또 그 사역에 저희도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끝 찬양은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찬양 찬송을 신청해 주셔서 함께 부르면서 행저질라도 저도 인사드리고 여러분 내일은 행저질라 없습니다. 내일은 추석 특집으로 저는 아쉬워요. 이런 반응 기대해 아쉬워요. 저는 내일 리셀 전도사님과 오하랑 집사님과 함께 낮 12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끝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